사랑 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라 하네. 긴 너를 마주보며 살아도 친구라 하네. 사랑이라 말하면 가슴 떨림 다신 없을까봐 느낀 곱게 간직하며 그저 친구라 하네. 세월 지나가도 사랑은 친구라 하네. 사랑이라 말하면 가슴 떨림 다신 없을까봐 없을까봐 사랑이여.